오늘따라 외로워 이상하게 외로워 혼자 있기 싫은 밤이야 누구라도 만나 얘기하고파 무작정 집을 나서 오늘따라 외로워 숨이 막혀 막 괴로워 네가 생각나 목에 겨워 찌끗댄 정말 사랑받는 게 참 당연한 줄 알던 그때가 참 좋았어 되돌릴 순 없을까 어느새 네 집 앞에 서성이고 있는 내가 바보 같잖아 일과를 맞췄어 해가 떨어질 때쯤 여느 때와 같이 한 손에 짙게 맥주 5%의 알코올이나 위로 못한대도 부족한 내 맘에 5%는 채워줄까 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 내 방 곳곳에 깃들어져 있는 허전함 민날에 짓눌러 딱히 불행한 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숱하게 흘러가는데 내 스몰 주말의 역사 근데 생각나더라 네가 웃길거야 궁상 떠는 거 보면 이제와 그래 이상하게 오늘따라 외로움이 사라지질 않아 사실은 자주 그래 아파 등이 하나씩 눈을 감으면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아 하필 별이 쏟아지는 밤 휘청거리면서 거리로 나서 버스 정류장 몇 개를 지나쳐 너무 익숙한 골목길이 나왔어 그 소리로 막 외치고 싶어 나왔어 너네 집 골목이야 보퉁이는 돌지 않을게 오늘따라 외로워 yeah.